꽃이 피면은 그때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. 수은 등 은은한 빛 변함은 없어도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. 아, 순둥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. 당신은